조선 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창립 61돌 기념 행사가 5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조선 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성원들과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등 여러 사회단체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조선 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사회단체들의 축하 표언지가 낭독되고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서는 조선 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가 지난 61년간 나라의 자주적 통일 위협 수행에 이바지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칸 나라 인민들 사이의 반제 연대성과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조선 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의 61년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녹화 표현지물 시청이 있었습니다.